Ayy, whip it, shoot it, shot, cook it. 병신들은 너도 하기 싫어. 병신한테 대고 하기 싫어. 병신들은 생각하기 싫어. 내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어. 병신들은 너도 하기 싫어. 병신한테 대고 하기 싫어. 병신들은 생각하기 싫어. 내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어. Dear non-believers, 또 나를 맨날 속이려고 하는 새끼들. 난 너희가 너무 싫어해. My ego gets bigger. 너희 노래들은 지겨워졌고 사람들은 이 노래를 스피커에서 pumping hard. 구급차 세대가 내 뒤를 쫓아. 사랜 소리 묻혀서 안 들리지 않아. Oh, we know I'm like, what you motherfucking bro. Oh, we know I'm like, 잠깐 기다려, I got it. 세대의 환자들 챙겼지. 원인은 을을 모르고 사는 가짜들 알러지. 남자들은 이 노래로 처방해줘. 여자들은 처방해줘. 내 노래로 처방해서. Ooh baby, 제발 제발 그 새끼 나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줘. I get embarrassed. 얘는 거짓말쟁이 이 바닥이 다 알겠지. But I'm booming and exclusive. 하고 stupid by 이번에도 잘했지. 병신들은 너도 하기 싫어. 병신한테 대고 하기 싫어. 지금 쌤 내고 위치가 요괴랑 동떨어져 있는데 내 현재 위치는 I get bitches and the riches. 항상 미소 짓지. 넌 땐 장사하는 방송인. 날 막아도 계속 짓지네. 모모가요 제 섭외 대번 했는데. Yeah. But oh no. 근데 아저씨가 계속 나이 까못해. 유치해 혼자 제자유를 즐기고 있지.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됐지. 누가 제일 핫하면 AOMG. 난 방해해도 나는 이 정도지. Damn, 난 내꺼 잘해왔지. 난 널 신경 안 써. 난 뚜렷하게 보여. 힙합은 도시는 안경. 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돼. 내가 좀 희생해도 돼. Oh shit, 너와 나의 제일 큰 차이점. 난 내 혼자 먹고 살바긴 같이 굶어 죽어. Oh shit, 그럴 일은 없지. 나 있을 수 없지. 내가 하는 것은 음악, 네가 하는 것은 정치. 근데 뭐 그래도 나를 이겨야지. Yeah. 나 같아서도 존나 배 아프지. Damn. 여기 병신들 랩 잘하는 게 대수인 줄 알고 자라. 이과 재수생이 더센 뺄셈을 자랑해. 되는 꼴 같아 보면 참 우습구나. 척하는 거 랩 잘하는 거 기본이야. 내 팬들이 래퍼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. You know what I mean. 그들은 내 걸 doubling it. Doubling it. 근데 너는 날 못 따라해. Never, never, never. 그리고 저기 형들은 내게 형이라 하고 내 여친 빼고 숙녀들은 내게 오빠라 하네. 오빠라 하네. What? 왜냐면 난 너가 빠는 래퍼. Yes and the band. 내 랩에 뱉게 되려만 했다는 애들에게 말해. 네 색을 찾게 맨 SNS를 킬 때마다 내 얘기를 가득하게 채우게 돼. 키컷 내 조치는 순간에는 이 팬의 절반은 다 내게 돼. What? 유치한 가사를 섬이 아닌 제니들 적은 비와 헌데 날 적어서 모두 다 축복해. 이건 나와 신과 약속. 근데 두려워 꽃낼 것 같아 바토를. 제법 얻어 겸은 시간 나와 예 부탁해 기도를. 병신들은 너도 하기 싫어. 병신한테 대고 하기 싫어. 병신들은 생각하기 싫어. 내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어. 병신들은 너도 하기 싫어. 병신한테 대고 하기 싫어. 병신들은 생각하기 싫어. 내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어. Oh, yeah, what are you doing? 흐리라게 대단한 것보다 당연한 거고. 그게 우리 차이점. 나와 나의 차이점.